온 나라가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승리 63돌을 뜻깊게 경축하는 속에 전쟁 노병들이 뜨거운 사랑을 받아 안았습니다.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승조를 맞는 전국의 전쟁 노병들에게 은종 어린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.